그대 내게 말했죠. 이런 날 오기를 기도했었다고. 나도 알고 있었죠. 우리 만남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란 걸. 사랑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마술 같아요. 눈을 감으면 이 세상 모든 게 가슴 벅찬 축복. 그렇지만 가만히